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돌 기념 전국 대학생 발명 전시회 개막식이 13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최상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, 관계부문의 일꾼들, 교원,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전국 각지의 50여 개 대학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기계공학분과, 전자자동화분과, 정보기술분과 등 11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.